다른 게 없어. 너와 보내는 주말밤이 아주 달콤할 거라 믿었는데 별거 없어. 넌 다를 게 없어. 해도 예상 밖에 있는 내 남자 out of control. 잔소리만 넘쳐. 어이없어.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마음이 왜 자꾸 외로워지는지. 정빈 방 안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아. Baby why I'm so lonely. 나는 다른 데 넌 원해. Don't know why, don't know 정신 못 차리면 자기 직전.